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EPL 리뷰 시간이죠. 네, 뭐 이제 뭐지? EPL이 팀이 좋은 팀이 여러 팀이 되다 보니까 매 라운드마다 재밌는 경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이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작년부터, 작년까지 약간 빅4 위주로 돌아왔다면, 이제, 최근 2, 3년 내에 좋은 팀들이 여러 팀 나오면서 네. 이제 좀더 재밌는 경기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위에만 7팀이니까 한 그쵸. 팀당 그 7팀하고 경기를 다 가지려면은 8경기당 13경기, 14경기 이렇게 12경기죠? 12경기. 12경기를 갔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일단 스포티비랑 SBS 스포츠가 중계를 같이 하는데 SBS 스포츠는 이제 스포티비한테 중계권을 넘기면서 기존에 뭐 다른 계열사 방송국에서 하던 방송들을 줄여서 SBS 방송국에서 하나밖에 안 하는데 스포티비는 스포티비 플러스 스포티비 또 뭐야 하여튼 세개 방송국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한 번에 경기를 다 해줘요. 그래서 다 보기 힘들어. 아, 그리고 나이 스포티비 맘에 안 들어. 스포티비가 문제인지, 내 노트북이 문제인지, 네이버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 노트북은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어떤 경기는 그렇고 어떤 경기는 안 그래서 댓글 찾아봤더니, 내 노트북은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니, 네이버, 그러니까 뭐라 하냐. 중계권이 두 개가 있어요. TV로 틀어주는 그쵸. 중계권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틀어주는.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올려주는 그 경기 뭐 하이라이트라든가 뭐 다시 보기 올려주는 이런 중계권료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다시 보여주는 중계권료 같은 경우는 스포티비가 이번 시즌 갖고 왔단 그쵸. 말이에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SBS에서 했는데 이번 시즌은 스포티비가 갖고 왔는데 아니 오디오가 싱크가 하나도 안 맞아. 오디오 싱크 하나도 안 맞고 막 끊기는 건뭐 위성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고. 최시 경기. 아, 진짜 라이브 경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는 또 저기 끊기고 다음은 안 끊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전 경기 다시 보기를 하고 싶은데 다음은 또전 경기 다시 다시 보기가 보기가 안 없어. 돼. 네이버에서만 봐야 되는데 네이버에서는 또 화질도 이상해. 어떤 거는 720p가 되는데 어떤 거는 480p가 최고야. 아니 어디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돼? 이거 나 진짜 지들이 방송국을 어느 걸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번 주에 보면서 아,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근데 그러니까 옛날 같이 이제 SBS 스포츠는 워낙에 채널이 많지가 못하니까 이제 중계를 나중에 한게 있었잖아요. 근데 재방송으로 했죠. 얘네는 채널이 일단 세 개니까 세개 동시에 해버려. 지난주에 첼시랑 레스터랑 맞아 큐펠 경기 맞아 세 개를 맞아. 동시에 해버리니까 사람이 SBS에서는 크페 경기했고 스포티비에서 첼시랑 또 어디였더라? 큐펠 레스터? 레스터 레스터 이렇게 해줬죠. 아니 인터넷으로는 세개다 해줬어 스포티비가. 인터넷으로는 다 해주고 인터넷으로는 다 해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보는데 그러니까 저희 핸드폰이 하나 공기까지 해서 두 개로 보는데 올림픽도 그렇게 봤는데 올림픽보다 더한 것 같아. 따라갈 수가 없어. 못 따라가. 내 TV까지 틀면은 못봐 세계. 그 누구야 그 아르헨티나의 그 사키 감독이었나 누구였죠? 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아 비엘사 감독이 하루 동안 8시간을 자고 2시간 운동하고 밥 먹는 거뭐 생리현상 이런 밥 먹고 뭐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이제 활동을 1시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축구만 본대요. 그래야 두 경기 보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데 두 경기 동시에 보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 세 경기를 한꺼번에 보려면 그게 뇌 터져 아, 그거 보면. 경기를 많이 해주고 많이 볼수 있는 건 정말 좋은데, 아, 이거 힘들어. 아니 그제 이제 지금 제 이게 녹음이 제 방에서 하잖아요. 그죠? 보면은 TV가 여기 있고 그 밑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 노트북 놓고 제 손으로 이렇게 핸드폰 잡고 이렇게 세 경기를 본단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안 돼. 나는 안 돼. 난 그래서 차라리 원래 저는 스포 당해도 영화 잘 보거든요. 그래서 스포 당하고 그냥 다시 보기를 보는데 근데 스포티비에서 네이버 중계 있다고 아이씨 진짜 싱크 하나도 안 맞고 진짜 뭐 어쩌겠어요. 화질 하나도 안 맞고 하긴 우리가 어린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카드 프리뷰에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정한 핫 매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경기가 리버풀하고 토트넘이었죠. 1경기도 리버풀 토트넘이고 2경기가 맨시티 웨스트햄인데 네. 일단 하나씩 얘기하고 하나 얘기하고 중간에 좀 여러 얘기 얘기하고 하나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하죠. 여러 얘기가 뭔데? 약간 다른 팀들? 아스날이든 아~ 이런 아~ 다른 경기 그러니까 있으니까. 숨이 상관하자 이런 네 그쵸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런 1경기 리버풀하고 토트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보죠.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라운드 이번 3라운드에 제일 핫한 매치였죠. 매치였고 이제 두 팀 모두 전방 압박을 주로 이제 전술 칼라를 하고 있는 네, 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경기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네, 그랬죠. 근데 저는 토트넘이 이거 간신히 이겼다고 봐요. 이긴 게 비겼죠. 아 비겼죠. 간신히 비겼죠. 아, 저도 그렇게 느껴요. 리버풀이 그러니까 그 클롭의 개겐 프레싱이 토트넘을 어떻게 보면 잡아 먹었어요. 전반전은 확실히 잡아 먹혔죠. 네. 이게 그리고 네. 일단 워커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고 그 자리를 다이어가 메꾸고 또 누가 들어왔더라? 얀센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추구했던 그 포메이션이 붕괴가 되면서 쓸데없이 교체 카드를 썼고. 그리고 그 자리를 원하게 있던 스쿼드로 메꾼 게 아니라 다른 스쿼드로 메꿨기 때문에 그 전력이 일단 맞지가 않았다 생각을 해요. 그 포체티노 감독이 처음에 4-2-3-1을 썼어요. 4-2-3-1을 갖고 나와서 최전방에 해리케인 넣고 그 다음에 누구야? 에릭센, 라멜라, 델레알리 3선에 넣었는데 또 누구 넣었지? 아니다. 3선에 델레알리 넣고 그 다음에 2선에 델레알리 넣고 3선에 완야마 다이어 이렇게 넣는데 이제 워커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토트넘이 경기가 안 풀리니까 아 플랜 B를 한번 써볼까 하고서는 너무 빨리 썼어. 너무 빨리 4-4-2로 돌렸어요. 근데 정작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오히려 이 경기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직선적인 플레이였어. 그렇죠. 근데 워커 같은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근데 포체티노는 자꾸 3선을 거쳐가서 3선 이제 중원을 거쳐서 전방으로 연결하는 좀 더 패스를 좀 더 짧게 치는 그런 플레이를 원했던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리버풀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전방 압박 들어오니까 한 방 뒤에서 후방에서 툭 던져주죠. 그쵸. 그러니까 마네 이렇게 겁나 빨리 막 그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경고 만들고 우리 리버풀은 이제 정말 스피드로 승부를 했죠. 피르미누, 쿠티뉴, 마네 네. 또 헨더슨은 뒤에서 뿌려준 역할을 했고 이제 양쪽 윙백 클라인과 이제 밀러도 이제 같이 올라와주면서 이렇게 완전 다 밀어붙였죠. 스피드로 밀어붙여버리니까 토트넘이 어이구 다 혼란해가지고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볼은 키퍼가 잘해줬어도 이게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포체티노가 원했던 것처럼 3선을 거쳐서 2선 갔다 1선 갔거나 뭐 3선에서 1선으로 바로 넘어가거나 아무튼 3선을 거치는 플레이를 하려면은 3선에서 특히 리버풀 같은 팀에서 상대하려면은 탈압박의 규제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뎀벨레의 부재가 좀 그쵸, 많이 뎀벨레의 컸어요. 뎀벨레의 부재를 이제 저희 말고도 이제 중계하면 중계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뎀벨레의 그 지금 부상이 너무나 뼈 아프다. 부상이기도 하고 징계이기도 하죠. 네. 지금 완야마가 왔어도 완야마도 그렇게 탈압박을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아무래도 델레 알리 같은 경우는 탈압박 에 워낙 뭐라 해야 되냐 워낙 그 선천적인 내추럴 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덴벨레 같은 경우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완야마보다는 좀 더 이제 좀 그리웠던 네. 예, 그리운 그런 거였고 델레 알리 같은 경우가 1라운드부터 번뜩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보다는 못한 것 같아. 네, 아직 초반이니까 델리알리가 작년 시즌도 초반에도 번뜩임을 시작을 해서 이제 확 이렇게 번쩍 이런 건데 이제 이번 시즌도 한번 봐봐야죠.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되면은 손흥민한테도 한 번쯤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한 번쯤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벤치워머를 했죠 이번 경기. 네, 이번 경기는 뭐 벤치워머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후반에 교체할 때 손흥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는 기대 안 했어. 아 그래요? 왜냐면은 올림픽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진짜 완전 주요 선수 아니면은 바로 투입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명단에 샤들린 선수 없었고 이제 윙 자원으로는 그렇게 번뜩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을 기대했는데 그 이번에 프랑스에서 건너온 친구가 오노아였나? 이름이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아, 그 친구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번 경기는 진짜 MVP 솔직히 미셸봄. 아 미셸봄이 너무 잘해줬어요. 아 그 뭐지? 오른발이었나요? 아웃프런트로 막는 거 첫 번째 슈팅 거 봤어요. 네. 와 진짜 나 그거 보고 와 저거 골인데? 막 이러면서 심지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맞고 들어갈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맞고 들어가기도 하고 맞고 상대편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쿠티뉴였나요? 달려오던 게? 그 앞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아예 오른발 아웃프런트 이렇게 딱 잡아놓더라고요. 그 곰봉 이렇게 잡아놓는 것처럼. 와 그래 그거 보면서 와 미셸 봄이 이제 요리스가 부상 1라운드에 부상당해가지고 아마 다음 라운드나 다다음 라운드쯤에 나 돼서야 이제 복귀를 가능할 것 같다고 해요. 근데 미셸 봄이 이 정도로 잘 해주면은 뭐라 해야 되냐 약간 그거 바르셀로나에 그 슈테겐과 브라보를 보는 그 첼시의 체흐와 쿠르투아를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 지금 이미 첼시는 이제 쿠르투아와 베고비치 약간 이런 경쟁 그런 경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옛날부터 수완지 미셸 보고 수완지 있을 때부터 잘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토트넘에 가서 요리스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근데 요리스를 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미셸 보면. 근데 이제 토트넘 이번 시즌 챔스 조별리그에 안착을 하면서 이제 경기수가 확실히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골키퍼 같은 경우는 엔간에서는 그렇게 로테이션을 안 돌리는 게 더 낫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험 감각이라는 네, 게 감각 같은 게 감각을 무시 못하는 그런 자리. 그때 같은 경우는 더 뜨문뜨문 열릴 텐데 그런 거를 로테이션을 컵용 따로 리그용 따로 돌리게 된다면은. 바르샤가 지난 시즌 테어 슈테겐을 컵용으로 썼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컵에서 다 떨어졌잖아. 바르샤 컵 다 아닌가? 스페인 컵 우승하지 않았나? 우승했나? 아 그거 하나 챔스 같은 중요한 경기는 또 다 떨어지잖아. 챔스 같은 중요한 경기는. 어쨌든 뭐 보른키퍼가 이번에 잘해주면서 겨우 무승부로 이제 막아냈습니다. 이 근데 이 미셸 봄 이게 그 누구냐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읽어야 돼? 포름이야, 봄이야, 보름이야. 중계진도 헷갈려요. 이거 보름이라고 있는 애들도 있고. 포름이라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처음 수완지에서는 봄이라고 읽었어요. 네, 저 그래서 맨날 미셸 봄이라고 해서 이제 R 발음 약간 불려가지고 미셸 봄 약 이렇게 읽는데. 근데 막 포름 나오길래 나 멘붕 왔잖아. 포름은 누구야? 막 이렇게. 전 그래서 보름으로 합니다. 전 봄으로 합니다. 전 보름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제 겨우 이제 토트넘이 비기면서 1대1 둘 다 승점 1점을 거둬갔고 둘 다 순위권에는 아직 들진 못했어요. 아직 좀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버풀이 1승 1무 1패죠. 토트넘이 1승 2무. 1승 아 맞아 1승 2무. 1승 2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순위권에는 들지 못해 있는 두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주요하게 봤던 거는 저는 주요하게 아니라 좀 짚고 넘어갈 경기는 맨유랑 헌시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 경기를 너무 늦게 줬기 때문에 자다 깨다 봤는데 어떻게 보면 헐시티가 맨유를 호랑이가 맨유를 잡아먹을 뻔했어요. 그 사자죠? 맨유가 사자? 사자인가? 그 악마? 악마? 악마인가? 그 막 붉은 사자 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호랑이가 잡아먹을 뻔했는데 호랑이가 아쉽게도 이게 이제 그거였잖아요. 비 오는 경기, 수준 경기였잖아요. 아, 수준 경기였다 맞아. 보니까 오늘 비 오듯이 왔죠. 거의. 네, 거의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맨유가 그래서 오히려 힘을 못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헐시티가 잠그기도 워낙 잘했고 전반전은 공략도 정말 잘했는데 이제 스노드글라스라는 주요 선수가 정말 이 헐시티를 정말 멱살 잡고 이제 끌고 가는 그 선수가 어이없게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리하게 골을 늘려다가 슬라이딩하고 아 수비 상황 아니었나? 아 공격 상황 공격 상황이었나? 공격 상황에서 아, 이제 아 그랬다 공격 상황 공격 상황에서 골을 내다가 이제 다리 비가 와서 이제 미끄러졌죠 이제 정지를 못하면서 슬라이딩을 쭉 했는데 하면서 포스트에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를 이제 부딪히면서 약간 옆구리 쪽도 약간 옆구리 쪽도 이렇게 같이 충격이 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허시티가 좀 못했다고는 이제 좀 다운하면서 더 잠궜죠. 더 잠가 그러니까 완전히 잠가버렸죠 그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맨유에서 무리뉴가 어이 래시포드 한번 가보자 간 거지 이제. 래시포드가 누구 빠지고 들어갔죠? 누구 빠지고 들어갔더라? 펠라인이 빠졌던가? 아닌 것 같은데. 막샬 아닌가요? 아 맞다 마샬. 막샬 빠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게 좀 이번 경기에서 이제 래시포드가 작년 이제 후반기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이제 문제는 막샬이죠. 마샬이 세 경기 선발 나왔는데 별로 보여준 게 없어. 이러면 이제 그 신성들 그 작년에 그 큰 돈 주고 데려왔는데 이러면 또 맨유 한 시즌용 이제 한 하나 쓰는 거죠. 데파이도 한 시즌용, 막샬도 한 시즌. 아니 데파이는 한 시즌도 못 썼고 데파이가 무슨 한 시즌용 한 시즌도 못 썼지. 오히려 자기네 뉴스에서 이렇게 돈 다 쓰고 이제 돈 다 쓰고 보니까 어 이런 애들이 있네 이런 느낌이라 지금 맨유는 잘하긴 했는데. 아무튼 래시포드는 잘하더라고요. 아 진짜 잘해요. 래시포드는 그리고 지난 경기에 질라탄이 못한 건 아니지만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 좀 활약이 미비했던. 일단은 박스 근처에서 진짜 우아한 아 그쵸 그 우아한 트래핑과 우아한 패스와 아 그거 봤어요? 다리 뻗는 거? 다리 막 그 뭐 어떻게 뻗은 거야? 그거 다리 뒤로 뻗은 건지 앞으로 뻗은 건지 옆으로 뻗은 건지 그거 같기도 하고 그 태권도 그 네. 이렇게 뭐라 하냐 내려찍듯이 네 그렇게 패스를 주는데 와 저게 패스가 돼? 막 이러고 있는 거 다리 거기서 다 일단은 분명히 발이 높은 걸로 휘슬이 불리법 한데 휘슬도 안 불렸어. 내가 봤을 심판이 경이롭게 쳐다본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또 심지어 발이 높기도 했는데 공만 찼어. 그러니까 공만 찼어. 사람 안 차고 공만 찼어. 걔는 항상 그래. 공만 차. 아무리 발이 높아도 공만 차. 그러다 보니까 심판들도 휘슬을 안 불더라고. 애매하지. 네. 아 분명히 발은 높은데 아무도 안 찼어. 근데 질라탄이면은 분명히 공만 차려고 했을 거야. 약간 이런 거죠. 그래 역시 질라탄이었고 루니가 이번 경기 조금 마판에 살아나준 게 어떻게 보면 맨유에서는 루니가 지금 굉장히 괴력이에요. 맨유에서 괴력이었는데 이번 경기 마지막 어시스트 결국 루니가 올렸어요. 90분 내내 번아웃 하다가 아니 그래도 이제 하나씩 해주니까 나는 그래가지고 미키타리안 낼 때 네 저는 루니 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마타가 빠졌으니까 마타가 아니 뭐 마타야 뭐 그래도 마타는 잘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요즘 마타 잘한다 이러고 우리뉴도 인정을 하니까 네. 펠라이니처럼 펠라이니도 마찬가지고 인정을 하니까 마타는 그래도 이제 위기설이 많이 사라졌죠. 근데 루니는 솔직히 주장 말고는 가치가 지금 현재 맨유 스쿼드에서 가치가 그렇게 있는 선수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기사가 떴죠. 은퇴를 해라 암시 식으로. 은퇴 암시하기도 했죠 자기가 스스로. 네 그래가지고 루니가 좀 더 진짜 옛날에 그 긱스나 스콜스 같은 경우는 경기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스피드가 떨어지고 약간 저돌성이 떨어진 대신에 경기를 풀어주고 그쵸.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루니는 이도 저도 아니야. 제가 이번 루니를 보면서 느끼는 게 박지성이 이제 윙을 뛰다가 중앙으로 왔잖아요. 퀸스파크 가면서 아 예 그랬죠. 아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 팀에서 제일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좀 감독이 한번 중앙에서 풀어봐 밀어주는데 안 되는 거지. 결국 제가 봤을 때 루니도 그 골이 난 게 아닌가. 한 라인 내리면서 좀 오히려 다시 공미로 갔는데 공미로 가기엔 이제 너무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가 지난주인가 EPL 이제 리그 프리뷰를 얘기할 때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루니 한 세 달 본다고 맞아요. 그 세 달 본다고 세 달이나 두 달 정도 본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루니 말고도 지금 벤치에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다 미키타리안 네. 있지 링가드 있지 네, 또 누구 있냐 래시포드도 있고 래시포드 있지 이러는데 아 루니가 아무리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다고 하지만 캐릭도 있어 심지어 예? 네? 캐릭 아 캐릭? 캐릭 어 3선으로 가면은 캐릭도 그쵸. 있지 3선으로 가면 캐릭 에레라 뭐 이렇게 있으니 뭐 어떻게 부빌 자리가 없어요. 계속 이 정도 폼이면은 무리뉴 하면 가차없이 쳐낼 가차없이 쳐낼 가능성이 있죠. 네 존 테리 같은 경우는 잘하기라도 했지. 맞아. 어쨌든 뭐 맨유는 승리를 하면서 공동 1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세 경기 다 네. 승리했죠. 승리한 유일한 세 팀 중 한 팀이죠. 세 팀인가요? 맨시티도 전승이죠. 그러니까 세 팀 중 한 팀. 아, 그렇죠. 맨시티, 맨유, 첼시. 그렇죠. 이제 다음엔 아스날이 지난주에 누구랑 했죠? 나 그 경기 안 봐서 몰라. 저도 안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아스날 이번에 제 치기엔 좀 그런데 아스날도 이기지 않았나요? 이겼을 거예요. 제가 제 산체스 기억에. 제가 알기로 3대1 경기였는데. 네, 산체스가 넣었어요. 그쵸? 산체스가 드디어 한 골 넣고. 산체스가 넣었고 또 누가 넣었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외제에도 넣은 걸로 하는데 아닌가?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분명히 3대1인 것까지는 스코어가 기억이 나요 지금. 난 안 봤으니까 몰라. 일요일. 토요일인가? 거기 있다. 아, 와포드. 아, 맞아. 일단은 아직 지루는 안 나왔죠? 제 네, 기억에. 카솔라, 산체스, 월커 이렇게 넣네요. 산체스가 한 골 어시스트 하나 넣었구나. 산체스가 이번 경기 좀 잘해줬다고 해요. 저도 이제 경기는 못 봤는데 리뷰를 하나 살펴봤는데 산체스가 드디어 그 벵거가 말한 원톱을 시행을 해줬어요. 드디어. 일단은 외질이 나왔네. 외질이 뒤에서 받쳐준 것도 컸는데. 네, 외질이 나왔네. 일단 카솔라가 첫 골을 넣었어요. 제가 알기로 카솔라가 첫 골로 풀어줬고 그 다음에 산체스가 전반 끝나기 직전에 골을 넣어줬고 월커즈 후반에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산체스가 다시 살아 이제 산체스도 이제 부상을 당하고 이제 폼이 올라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앞 두 경기는 이제 폼이 좀 올라오면서 드디어 다시 스피드를 찾고 이제 이런 모습이 보였고 월콧은 이번 시즌 확실히 중용을 받으면서 폼은 확실히 나쁘진 않고요. 월콧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벵거가 마지막이면 벵거가 키운 애들 다 마지막이야. 월콧 제가 봤을 때 월콧 저기 누가 체인벌린 또 뭐 엘네니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깁스 뭐 이런 애들 렌지 램지는 그래도 좀 자리 많이 잡았죠. 램지는 꽤 잘하죠. 네. 부상을 많이 당해서 그렇지. 체인벌린도 뭐 폭발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부상이 많이 당하는 이유가 벵거의 문제라고도 해요. 벵거가 훈련을 과학적으로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또 무리를 한다고도 해요. 막 뭐라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트서클을 너무 요구하나? 그리고 이게 그 방금 아트사커 얘기해서 그런데 팀 컬러가 볼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면은 태클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부상을 많이 당하긴 하는데 그런 거 그렇게 따지면은 바르셀로나 어떻게 설명할까? 물론 메시도 자주 부상당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바르셀로나 뭐 지난 시즌에 바이에른 미넨 뭐 이런 어떻게 설명할까? 물론 로베리의 존재가 너무 크긴 하지만 아무튼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상과 같은 그런 거는 체력 코치 그쪽에서의 이제 문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체력 코치라는 게 이제 그 기초 체력을 기르면서 그 부상을 미연에 방지한다거나 이제 혼자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육이 올라온다거나 이제 햄스트링이 그런 온다거나. 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런 게 이제 장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 한데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체력 코치를 쓰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체력 코치 쪽에 문제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아스날은 약간 이제 부상자들만 돌아온다면 뭐 워낙에 빅4이기 때문에 다시 즉시 우승 경쟁에 뛰어들 팀이기 때문에 뭐 딱히 일단은 코시엔이랑 무스타피가 나오겠죠. 네. 뭐 센터백 부상은 그렇게 메꿀 것 같고 아 뭐 홀딩도 있으니까 홀딩도 영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 경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홀딩과 코시엔이 나올 것 같고 무스타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홀딩보다는 무스타피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스타피 선발 봅니다. 나 지난번에 그것도 맞춘 메시도 맞춘 사람이야. 요즘 올랐어 나. 요즘 올라왔어. 이제 아스날은 와포드라는 약체를 좀 만나면서 꿀맛을 봤기 때문에 다음 이제 A매치 기간 지나고 사우스햄튼과의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이제 주목해 보면 될 것 같고 첼시는 지난 경기 이제 3대0 벌리와 3대0으로 이겼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팀 자체도 잘했는데 아자르가 저 이거 한 줄 코멘트 적은 거 있어요. 어떤 걸? 오브더 아자르, 바이더 아자르, 그러니까 아자르, 아자르. 아자르도 내가 봤을 때 이게 주기가 있어. 이게 1년 주기 같아. 1년 잘하고 1년 못하고 1년 잘하고 1년 못하고. 2년 전 아자르 폼이 돌아오면서 아자르가 다시 멱살검사 끌고 가던데. 아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역시 캉테. 아 그쵸. 아 캉테 그 제 이것도 이제 만화를 봤거든요. 캉테가 그 하프라인에다가 이렇게 장벽을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뭐 아자르 뭐 누구야 바츄아이 코스타 막 이런 애들 막 장난치면서 놀고 있고 뒤에서 테리 케이힐 이바노비치 자고 있고 크루트와 자고 있고 너네 쉬고 있으라고 막 그런 이번에, 그런 만화도 봤어요. 이번에 보면서. 좀 약체 벌리라는 승격팀이라는 좀 약체를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캉테 역시 철의 장벽을 쳐놓고 뭐 벌리를 안 만났더라도 지난 경지 그러니까 1, 2라운드에서도 캉테는 돋보였죠. 그렇죠. 그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 누구야 테리랑 이바노비치였나? 이바노비치랑 마티치랑 이렇게 셋이서 그 새벽 2시에 이렇게 뭘 마셨대요. 술을 마셨나? 술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예. 뭘 마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그 팬이 엿들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안 피곤하지? 막 이러는 아 지난 시즌에 막 이때쯤 죽을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안 피곤하지? 막 이러고 있다는 썰이 있어요. 아 젊은 선수가 데려오니까 젊기도 하고 젊는다고 다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캉테가 그 정도로 다른 이제 커버를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커버를 많이 캉테 혼자 막 축구하고 뛰고 이제 숙소 가서 뻗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캉테가 뛰는 양이 늘다 보니까 마티치나 뭐 수비 라인도 마찬가지고 뛰는 그렇죠. 양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 몰라 플레이시트라 해야 되나요? 그 움직임 보여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봤는데 완전히 이제 양분화가 됐어요. 그 작년 시즌 같으면 마티치가 이제 중원을 다 움직였다면 이제 캉테는 오른쪽, 마티치는 왼쪽 이게 완전히 완전히 그 나눠지면 역할 분담이 되면서 히트맵. 예, 히트맵. 그게 완전히 역할 분담이 되면서 마티치도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나아졌고 캉테는 워낙에 체력 좋으니까 원래 뭐. 체력이 좋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득점이 골고루 분배가 됐죠. 지난 이번 경기 코스타는 못 넣었지만 아자르 윌리안 넣은 걸로 알고 넣고 있고요. 마지막에 바츄아이가 아니에요. 아닌가? 바츄아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윌리안이 아니야 두 번째가 윌리안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두 번째가 윌리안이 마지막 골을 못 봐서 바츄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바츄아이? 아닌가? 세스크는 못 들어왔고 그렇죠 세스크는 못 들어왔죠. 누가 들어왔더라? 윙자 모제스. 아 맞다 모제스 나왔죠. 아 방금 기억났다. 네. 모제스. 아 이 모제스가 항상 안 나오던 애라 이게 첼시에 있던 애가 아니라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팬인데도 까나. 어이 모제스 저는 이제 지금 느끼는 건 페드로가 지금 잠깐 제가 이거 스페인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어쨌든 아닌 뭐 어쨌든 지금 페드로랑 그래요. 세스크 뭐 이렇게 있는데도 모제스가 계속 나온다는 건 감독이 모제스를 확실히 뭔가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제스가 계속 임대만 다니다가 이번 시즌에 임대 안 가고 이적설도 안 뜨는 거는 콘테 감독이 확실하게 이번 시즌 기용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오히려 세스크가 위기설이 나오죠. 이제 그 축구가 11명이 뛰다 보니까 중용받는 선수가 있으면은 잘 뛰어도 안 되는 선수가 있고 감독 전술에 따라서 안 되는 선수가 있는데 콘테 감독하고 세스크하고는 또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2라운드 보면은 또 아예 안 맞진 않은 오히려 풀어준 게 세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스크가 조커 자원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죠. 조커 자원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자원인데 과연 세스크가 조커 자원으로 남고 싶어 할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첼시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약간 세스크가 이제 나이도 차기도 했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 뭔가 아쉬워요. 오스카보단 저는 그래도 세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스카는 솔직히 전방에서 수비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프레싱은 좋아요. 확실히 프레싱은 좋은데 뭐 발기술이고 이런 것도 당연히 세계 최고니까 이제 이런 빅클럽에 와 있는 거일 텐데 근데 기복이 워낙 심한 선수고 안 보일 땐 정말 안 보여. 그렇죠. 버프 타면 한없이 땅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감독이 오스카를 믿고 쓰고 있으니까 8번 램파드 번호 그거 아깝다. 나 램파드 엄청 좋아하는데 영국 열번 시켰었는데. 어쨌든 이제 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좀 다시 중요한 얘기를 해보면 결국 끝이란 이번 경기 마지막 경기란 얘기네요. 뭐 맨시티와 웨스트햄이었죠? 네, 네. 맨시티랑 웨스트햄. 맨시티 경기가 매 경기마다 선수들이 발전되는 걸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는데 아게보가 지난 경기 잘하고 결장 이제 세 경기 결장이라는 징계 받았죠. 세 경기 결장도 있고 덩 또 같이 햄스트링 부상인가가 왔다고 해요. 부상 와가지고 어차피 못 뛴다고. 그래서 팔꿈치 날렸나. 뭐 아무튼 아 이제 부상 이제 햄스트링 올라온 거 느껴갖고 이제 아 나 내일쯤 햄스트링 올 것 같은데 아, 다리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은데 내일쯤 올 거 지금은 뛸 수 있고 내일쯤 올 것 같은데 아 그럼 이참에 한번 징계 한번 받아볼까 하고 팔꿈치 한번 확 휘두른 것 같아요 리드한테. 아무튼 결과는 3대1인데 승리를 했죠.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펩은 한 언제였죠? 그 웨스트햄한테 한 골 먹혔을 때인가? 표정 싹 굳더라고. 네 맞아요.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표정 싹 굳으면서 어 나 펩 무섭더라. 뭐 골키퍼 일단 브라보가 아직 안 왔으니까 브라보 오고 나서 봐야 되긴 하겠는데 키퍼의 불안감보다는 그냥 웨스트햄이 그냥 우겨 넣었다가 봐야 되는 골이었고 어떻게 웨스트햄도 직선적인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답이었었죠. 예. 그렇죠. 근데 웨스트햄은 지금 일단 주요 2선 자원들이 다 부상을 빠져 있으면서 2선 지금 뭐 파예, 캐롤, 사코, 페굴리, 그렇죠. 아예유 다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햄도 영입한 선수 아니면 이제 유스에서 이제 갓 눈에 띄는 선수들 데려오면서 약간 조직력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안 맞아요 팀 호흡이 자체가. 네. 앞으로 뿌려주는 패스가 나오지 못하니까 뭐 경기가 그냥 못 풀더라고요. 그냥. 발렌시아 선수가 못하는 선수가 아닌데도 보이질 못하더라고요. 유일하게 보였던 그 선수가 안토니오. 그렇죠. 안토니오가 유일하게 보였는데 그마저도 안토니오가 오른쪽 측면이잖아요. 그쵸. 근데 헤더를 제일 많이 땄다고요. 8번인가? 그 다음이 오타멘디랑 저기 누구냐 플래처 4번으로 무려 2배 넘게 해가지고 심지어 골도 안토니오 헤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오히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제가 아까 답은 직선적인 플레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단순하게 흔히 말하는 잉글랜드 축구 그쵸. 그거를 좀 더 하려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요즘 팀들이 다 보면은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그래. 오히려 그럴수록 좀 더 단순하게 가보면 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물들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맨시티는 또 이번에 아구에로도 골 넣었죠. 아구에로랑 놀리토가 넣은 걸로 알고 있고 하나가 실바인가요? 스털링이 넣었죠. 스털링이 한 골, 두 골 넣었죠. 스털링이 두 골 넣고 아게로가 한 골 넣고. 어쨌든 뭐 스털링은 펩이 오고 나서 확실히 살아나면서 사네가 부상도 아닌데 아직 한 경기도 못 나오는 거 보면 스털링이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스털링이 펩 온다고 이렇게 잘할 줄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오히려 펩하고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사네가 주전을 꿰찰 거라고 그때 분명히 이제 리그 전체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네가 아직도 리그 한 경기도 출전을 못한 거로는 그만큼 스털링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사네의 눈을 못 돌리는 게 아닌가. 근데 스털링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맨시티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게로보다도 아게로 지난 경기에서 좀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고 펩은 아게로보다도 오히려 스털링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3라운드 진행됐는데 스털링이 지금 그 맨시티를 끌고 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스털링이 사발레타랑 스털링 그쵸. 제일 수혜자가 아닐까. 실바도 이제 슬슬 노쇠화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실바 잘해. 잘하긴 하는데 실바가 나이가 서른이라고 하기 믿기 힘들 정도로 잘해. 풀어주는 건 잘하는데 그래도 옛날만큼 스피드나 이런 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난 다비드 실바 스피드도 꽤 잘한다고 봤는데 저는 실바는 이제 근데 그 아쉬움은 있었어요. 실바가 조금만 더 일찍 펩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 그런 그건 아쉬움은 그렇죠. 조금 있었어요. 뭐 오히려 다비드 실바 다비드 실바가 그 바르셀로나에서의 메시 역할을 지금 다비드 실바가 하고 있어요. 아, 그건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 다비드 실바가 그렇게 죽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옛 그 전에 이제 뭐 옛날에는 만치니나 이제 페레그리니 감독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리는 그쵸. 그런 플레이가 좀 많았죠. 예,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 차이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나스리가 들어왔어요. 아, 맞아요. 과체중 나스리. 아, 살 많이 뺐던데 부럽다. 뭐 나스리 그래요. 나스리가 들어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아무도 예상 못 했을 걸요? 거기 그 있던 관중들도 예상 못 했어. 나스리도 예상 못 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스린 예상했을 그 왜 뭐냐? 시작할 때 그 뭐라 하냐? 락커룸 말고 그 이렇게 통로 있잖아요. 네. 그 거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는 약간 뭔가 예상한 것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나스리 또 이제 근데 그렇게 치면 지금 이선 자원이 너무 많은 맨시티이기 때문에 근데 나스리 움직임 엄청 좋더라고요. 두 번 정도 골을 넣을 뻔 했었는데 그 움직임이 그 공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비를 끌고 들어가는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두 번째 골 시작도 나스리였어요. 그쵸. 생각해보면 워낙에 근데 잘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맨시티가 이선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 나온 거지 솔직히 어느 팀을 가도 분명히 주전이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아스널 입장에서는 아스널에 계속 있었으면 할 거예요. 그 자리 체인벌린이 뭐 잘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나스리가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거기 때문에 아스날에서는 날라다녔으니까 이상하게 나스리가 아스날에서는 날라다니다가 맨시티에서 좀 추락한 날개 날개 꺾였죠. 아스날 오기 전에도 어디였죠? 마르세유에서도 잘했었죠. 프랑스 씹어먹고 왔죠. 네. 그리고 맨시티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한 60분 딱 그 웨스트햄이 추격골 넣었을 때 그때 이후로 약간 죽더라고요. 아. 플레이가 그 전에는 그 볼을 안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이게 펩의 축구가 딱 이거예요. 볼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으면은 볼을 안 갖고 있는 선수들이 패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킬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점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프 더 볼에 그렇죠. 있는 선수가 그 위치를 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선수인데 처음에는 딱 볼을 가진 선수가 행복한 고민을 할 정도로 한 3, 4명 정도가 좋은 위치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근데 한 60분 정도 안토니오가 딱 헤딩골 넣고 난 이후로부터 갑자기 그 움직임이 한 3명이 되더니 한 4명이 되더니 2명이 되다가 1명이 되다가 이제 거의 끝에는 아 펩도 안 되겠나 싶어서 잠글려고 이제 교체를 했죠. 근데 약간 체력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안 해봤던 플레이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직 체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 바르샤 시절 같은 경우에는 바르샤가 그때 당시에는 템포를 통해서 그쵸. 이제 볼을 가졌을 때의 템포를 통해서 체력을 비축했고 미넨 같은 경우는 그냥 체력만 겁나 길렀죠.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까? 게다가 맨시티 같은 EPL 같은 경우는 경기 수가 독일이나 스페인보다도 많죠. 많은데 만약에 펩이 혹시라도 챔스를 우승을 해서 하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는 진짜 그 바르셀로나가 한창 이제 트래블 뭐 육관왕 막 이럴 때보다 경기를 더 많이 뛰게 될 텐데 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할지 그것도 뭐 좀 지켜봐야죠. 감독 영향이니까. 자, 그리고 잠깐 짚어가는 얘기로 레스터가 수완지 리델로 이겼고요. 레스터는 이제 다시 이제 작년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작년 스쿼드 그대로 이제 첫 경기에 스디슨 패배를 맛보고 정신을 차린 라니엘 감독이 나는 역시 이 스쿼드여야 돼 라고 정신을 차리고 2라운드 때 아스널하고 똑같은 스쿼드 들고 나오면서 2대1로 수완지를 눌렀고요. 수완지가 지금 워낙에 폼이 안 좋고 일단 기성용 선수도 폼이 안 좋고 수완지 전에서 기성용 선수 선발 출전했나? 아니요, 아니죠? 교체요. 교체 출전이죠? 교체예요. 이철용 선수와 비슷한 시기에 둘이 교체에 투입을 했는데 수완지 저는 수완지 경기를 포기하고 크패를 봤던 이유가 아 역시 수완지는 안 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수완지가 되게 웃긴 게 얘네가 지금 왜 다 자꾸 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귀돌린 감독이 지난 시즌에 부임해서 그 경기 풀어가는 것도 문크 감독 때보다 더 못하는 것 같고 그쵸? 문크는 심지어 원래 정식 감독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감독이 네. 되긴 했지만 뭐 아무튼 문크 감독보다 더 못하는 것 같고 귀돌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수비를 우선시하는 감독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 하지 강등을 이제 피하는 약간 그런 팀을 만들긴 한데 그런데 수비를 위주로 한다는 인간이 애슐리 윌리엄스를 보냈어. 맞아. 그 게다가 이 수완지의 정신적 지주 아니야 애슐리 윌리엄스는 그 이브리그 때부터 같이 함께한 그런 애슐리 윌리엄스를 보냈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기성용 선수도 놀랬대요. 윌리엄스 보내는 거 보고 뭐 하자는 건지 왜 난 안 보내주지 이랬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어쨌든 기성용 선수도 너무 지금 폼이 안 좋더라고요. 내일 이제 북대 경 일단 국가대표에 뽑혀서 오긴 할 텐데. 일단 기성용 선수 그거 군사 훈련 받고 왔잖아요 이번 여름. 그렇죠. 그러면서 그 뭐라 하지 몸이 좀 아직 끌어올려야죠. 좀 더 끌어올려. 좀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주전을 꿰차지 못한다는 건 폼이 안 좋다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귀돌린 감독 밑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완지가 이번 시즌에 강등 당하는 걸로 지난 시즌 봤을 때는 귀돌린 감독 밑에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감독이 안 맞아. 감독이랑 다 아니, 홍정 아 저기 누구냐 그 구자철 빼고는 홍정을 한다 구자철 빼고는 다 안 맞아.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레스터가 일단 이겼다는 거 전해주면서 레스터는 1승 1무 1패. 레스터 1승 1무 1패. 네 그렇죠. 뭐 레스터도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다음으로는 좀 지금 제가 이제 카드 프리뷰에 또 조그맣게 넣어놓은 이청용 선수가 있는데 이제 이청용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는 게 그 경기 겨우 비겼단 말이에요. 네. 1대1로 겨우 비겼어요. 누구랑 했더라 나 이거 아는데 스토커였나? 아닌데? 빅팀은 아니었는데 어디였지? 본머스. 그래요. 본머스랑 했는데 심지어 본머스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끌려갔어요. 그 스쿼드 네임밸류로 봤을 때만 했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훨씬 더 좋죠. 왜냐면 벤테케에도 이제 영입하면서 선발 출전을 했고 뭐 자하 선수가 이렇게 선발로 나오진 않았지만 뭐 타운샌드 그리고 타운샌드는 탄력부터 버려야 돼. 아 맞아. 걔는 그 퀸스파크부터 안 됐어. 걔는 일단 뭐 그렇게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확실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우세했는데 오히려 선제골을 먼저 내주고 본모스가 뭐 이끌고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크리스 팰리스가 이끌고 가지 못한 경기였는데 이청용 선수가 56분 54분 이쯤에 교체 출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완전히 경기가 풀렸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보고 놀랐어요. 확실히 그 전과 후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청용 선수가 진짜 확실히 이제 다시 볼턴 때 폼이 돌아오는 거라고 보일 정도로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전 시즌 이제 작년 시즌에 몇 경기 나오진 않았지만 몇 경기 봤을 때 아 이청용 선수가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경기 출전을 못해서 못 이제 네. 못 뛰니까 이제 폼이 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과연 이 선수가 다시 윙으로 뛸 정도의 스피드가 나오나 했는데 지금 중원에서 하는 플레이는 다시 정성기의 폼이 올라와요. 뭐 윙으로 돌려도 될 정도의 스피드도 나오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보면 가끔 보면 한두 경기 뭐 3라운드 하는 동안 두 경기 봤지만. 뭐 가끔 스피드 낼 때는 또 내주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게 결정적인 이제 골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항상 그게 문제야. 이번에 소녀 슛은 아니었어. 이번엔 홈런이었긴 했는데 홈런이야? 아 좀 아쉬웠어요. 벤테케가 잡아주고 내주고 차는 거였는데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제 벤테케를 영입한 이유 중 하나겠죠 그게. 볼을 네. 잡아주고 2선에서 골을 넣어줘라 네. 이거였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그거고 결국 이청용 선수가 들어오면서 경기력이 풀리고 골이 들어가면서 1대2 무승부.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 아직 승리는 없지만 2승 2무 1패의 성적을 들고 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웨일셔 선수가 오면은 좀 걱정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네, 웨일셔가 분명히 폼이 클래스가 있긴 있는 선수니까 그래도 아무리 아스날에서 보내려고 해도 아, 네. 저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타운샌드 왜 들어온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펀천도 그렇고 왜 오는지 모르겠어. 파듀 감독 성향이지 그냥 아. 그 직선적으로 막 우당탕탕 하는 그런 선수를 좋아하는 거죠. 아, 약간 뉴캐슬 때부터 계속 그러더니 아직도 그러는 좀 더 풀어나가면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데 왜 못하는지 뭐 네 뭐 저희가 그동안은 한 프리뷰를 안 했지만 프리뷰? 뭐 아무튼 다음 일정은 안 알려줬지만 이제 일정만.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일정 알려드리면은 일단 이제 다음 주는 이번 주는 경기가 없어요. 왜냐면 MH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없고 그 다음 주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4라운드 경기에 첫 경기가 빅매치 시작이에요. 맨더비로 시작을 해요. 맨유 맨시티 올드 트래포드에서 자, 무리뉴와 펩이 다시 만납니다. 질라탄과 펩이 다시 만나. 이거는 아, 뭐 이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이건 솔직히 한 회를 빼야 돼. 네. 이 경기는. 그치. 한 회를 빼야 돼. 뭐 이날 이거 보려고 회식 다 빼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 회식 다 빼고 뭐 만나자 안 만날 거라고 막 이 경기 보려고. 벌써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만날 줄. 초반부터 만날 줄이야 진짜. 초반에 왜 이렇게 빅 경기가 많지?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은 사우샘튼을 만났는데 사우샘튼이 올 시즌 쟁폼이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리버풀이랑 레스터랑 만나네요. 그렇죠.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은 분명히 레스터한테도 기회가 있겠죠. 역습을. 뒷공간이 열리니까. 그렇죠. 토트넘은 스토크시티를 만나네요. 스토크시티도 이번 시즌 꿀 영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갖고 있고 자 첼시는 정말 이번 시즌 최약세로 분리되는 스완지를 만나고요. 아 제발 이 경기 뭔가 좀 예능적인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성용 골로크 이기는? 어? 선 아, 기성용이 한번 첼시 상대로 골 넣었던 적 있었죠? 있죠. 2년 네, 전에 그렇죠? 한창 그 네. 10골 넣었을 때 넣었었어요. 한창 잘할 때. 네. 그리고 아. 그 경기 말고도 뭐 워낙에 한국 선수들이 첼시한테 강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맞아 좀 박지성 그래. 박지성 시작으로 있고. 박지성, 지동원 뭐 다 첼시한테 강한 면모가 있어요. 네 그랬죠. 자 EPL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좀만 쉬었다가 네. 이제 프리미라 리가랑 돌아온 분데스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